조선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는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국정원의 살인악마들의 극악무도한 국가 테러 음모 행위를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도이칠란 뒤에 베를린에서는 특대용 테러분자들의 너저런 음모를 폭로단죄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테러 음모를 통하여서도 미국이 저들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조선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길로 곧바로 전진할 것이며 반드시 최후 승리를 안아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도 인민공산당의 주최하에 집회가 열렸으며 벨라루시와 방글라데시의 정당 단체들과 에티오피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남아프리카 음프말랑가주 주체사상 연구 소조위원장을 비롯한 각국의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 글들을 발표했습니다.